수많은 별들 밤하늘 가득 메우듯 나도 모를 그 어느 순간 내 안에 수놓아진 별 You're my star Ooh, I 아무리 봐도 넌 유일무이한 걸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 못해 무엇도 비교 못해 Look at that, look at that, yeah. That's all my jam Oh, 도시 하나뿐인 눈빛이 나는 마스터피스 눈부시게 날 비춰 살아있게 만들어 너라는 세상 속에서 멀지 않아 너와의 거리가 너의 밝기는 1등석 A 어딜 갔든 하늘 위 나는 기분 너의 자리는 1등석 Yeah reservation My film in the chain Claim of fiction 넌 빼곤 잡히 기대돼 내일이 막상 널 보면 머릿속은 백지죠 느낌이 와 너라면 love of my life 오면 더 다 눈길이 닿는 순간 I can control my mind You're my shining star I wanna be where you are Oh 도시 하나뿐인 눈빛이 나는 미스터피스 눈부시게 날 비춰 살아있게 만들어 너라는 세상 속에서 저 별들도 어느샌가 빛을 잃어 되돌릴 수 없어 anymore But every time I breathe 내 가슴이 뛰고 있던 걸